유나 윤색은 다 지나가고 한국 단풍이 다시 돌아 오누나의 지화 찾아줬다. 천생만미는 필수직업이 다각각 달라 우리는 구타야 선인이 되요. 먹는 밥은 사자밥이요 자는 잠은 칠성반이라지. 옛날로 인하시던 말씀은 속은 속담으로 알아를 왔더니 금월금일 당도하니 우리도 백년이다 진토록 내가 허이 하잖아 애지화 찾아줬다. 이롱저롱 행선하여 가다가 좌우의 산천을 바라를 보니 운무는 좌우가야 동서사방을 알 수 없다 누나 용좌니마 쇠놓아보아라. 표양의 태동강이 어디 바로 붙었나 지화 찾아줬다. 연파 말리 수로 창파 불리워갈지 배전은 노을렁 물결은 출렁 해도 중에 당도하니 바다에 절하는 건 노로구나지라고 하는 건 도리로구나. 만났더니 뱃삼은 갈라지고 용총 끊어져 못되는 부러져 삼동에 나고 깃발은 찢어져 환고향할지 검은 머리 어물어물하여 죽는 자이 부지기수라. 수 없어 도대 차고 만경창파에 뛰어드니 갈매기란 놈은 연애등을 파고 상어란 놈은 파고 차를 몰고 지그지 지고당 길쪽에 우리도 세상에 인생으로 생겨를 낳다가 강호에 어복정장사를 내가 허이 하잖아 애지와 찾아 좋다 이렁저렁 떠나가다 다행으로 고향 배를 만나 건조주 사라를 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적에 원포기 범에다 덫을 달고 관악일성에 북을 두려두둥실 서울리면서 좌우의 산천을 바라를 보니 산도 예쁘던 산이여 우리라 하여도 예쁘던 녹수라 해다 지고 저문날에 살새는 깃을 찾아 우리 무리 다 날아들고 야색은 장망한데 갈 길조차 희미하구나 때는 마참 어느 때뇨 중추 8월 15야에 광명전 날은 두려두둥실 달발가 있고 황릉묘산에 두견이 울고 상파농님의 갈매기 울고 원정객서에 잔나비 횃바람 소래 가뜩이나 심난한 중에 세부강남 외길어기는 옹성으로 짝을 지어 한수로 떼떼떼 울면서 감돌아드는데 다른 생각은 아니 나나고 동정숙 동정식 하시던 친구의 생각에 눈물이 나누나 지화 찾아 좋다 이렁저렁 죽은 사람 동기 찾아가니 죽은 사람의 부모 동생이며 내가 친척이 모두 다 나와 아 선배 사람 혼난 말을 듣고 선창머리 위에 내다르면서 배전을 부여잡고 애곡을 불러라 통곡을 하며 영자님과 화장아이는 전행만행으로 살아왔거니와 우리 당선아버지는 물결을 따라서 을로를 갔으니 에고 에고 설리울 적에 백일이 무광하여 산천초목이 다서러 하노라 에지화 찾아줬다 3년 만에 집이라고 더듬더듬 찾아 들어가니 당선오만이는 당선아바지 3년 생마즈마 가는 날이라고 가진 재물 차려놓고 재지낼 적에 첫 잔 부어놓고 두 잔 부어서 잔배를 하고 속잔을 부어서 퇴배연 후에 당선아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 여부는 알 수 없어도 죽은 혼이라도 있거들랑 술 한 잔이며 밥 한 술이라도 음양을 하소서 이리 설리울 적에 방문 열고 들어세니 울던 당선오만이는 바다다 딱 뛰어서 달려를 들며 섬섬옥수를 부여잡고 애곡을 불러라 통곡을 하며 그의 하바 지나간 날로 분수하면은 오나리 대상 마지막 날이외다 죽었나 살았나 죽어 혼신이 왔나요 육신이 왔나요 신의 신체가 왔나요 이리 일비하여 나삼을 부여잡고 애곡을 불러라 통곡을 할지 부모님이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루 일랑은 밥을 빌어다 죽을 수 없어 먹을지라도 배사람 노릇은 다시 하지 마잔다 애지화 찾아줘 좋다.